get down. I go and do this. I go and do this. I go and do this. Get down. I go and do this. I go and do this. I go and do this. Get down. 내 눈을 피하지 마. 우울증을 넘어가지 마. 농담할 기분 아니야. 거짓말 따윈 하지 마. 요리조리 둘러대지 마. 웃지 마. 장난 아니야. Get down. 넌 몰라 내 맘을. Don't wanna look back. 항상 넌 이런 식. I'm never look back. 난 몰라 네 말에. Don't wanna look back. So what you gonna do? 날 거짓말에 들려봐. 가시던 너의 말과 친구들이 해준 말에 이상하다 생각했어. 별일 없어 너랬어. 밤새도록 꺼진 전화. 본능적으로 감지된 변화. 내 눈으로 기다린 난 모든 걸 알게 돼서 그 밤동안 잊었던 게. I'm gonna let you out of my mind. I'm gonna let you out of my life. I'm gonna let you out of my time. 끝나버린 이야기. I'm gonna let down.